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충정의 200일 전투에서 성과를 이룩하고 있는 김종숙 평양방직공장, 전리마지강연합기업소, 평양 3.16 전선공장, 남웅 청년화학연합기업소의 노동계급과 일꾼들에게 보내는 축하문 전달 모임이 14일에 각각 진행되었습니다. 모임들에는 박봉주 동지, 최룡해 동지와 관계부문 일꾼들, 종업원들이 참가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들에서 중종의 200일 전투를 힘있게 벌려 당제 7차 대회의 정신을 견결히 보위하고 있는 김종숙 평양방직공장, 천리마지강연합기업소, 평양 3.16 전선공장, 남흥 청년화학연합기업소의 노동계급과 일꾼들의 불타는 애국충정과 노력적 위훈을 높이 평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모임들에서는 토론들에 이어 결의문들이 채택됐습니다. 한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광농사 열풍을 일으켜 중종의 200일 전투의 승전포성을 높이 울리고 있는 안변근 전삼협동농장 농업근로자들과 일꾼들에게 보내는 축하문을 전달하는 모임이 13일 현지에서 진행되었습니다.